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동지의 적도기내공화국 공식 방문을 환영하는 의식이 21일 대통령 궁전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적도기내 무장력 명예위병대가 정렬해 있었습니다. 환영의식에는 김영남 동지와 신홍철 외무성 부상, 곽지환 적도기내공화국 주재 우리나라 특명전권 대사, 기타 수행원들이 참가했습니다. 적도기내공화국 대통령 오비앙 느게마 무바소고 가카와 제1부대통령, 국회 상하원의장들, 정부 성원들이 참가했습니다. 김영남 동지는 오비앙 느게마 무바소고 가카와 함께 적도기내 무장력 명예위병대를 사열했습니다.